춘향이가 이별 말을 듣더니만은 사생 결단을 하기로 드는디 분가 든 고개는 저절로 숙여이고 구름 같은 머리가당 시사로 흘러치고 앵도같이 폭든 입술 꽃같이 노려지고 새별 같은 두 눈은 동튼 듯이 뜨고 도련님만 부뚜뚜룬 미파가라 보이며 말 못하고 기절을 허니 도련님이 겁이 나서 춘향의 목을 부여안고 춘향아 정신 차려라.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끝말이요 답답하니 말을 허우고 우리 당초 문약을 째 이별하자 말하였소. 작년월 타는 날은 나그첩을 찾아와혀 도련님은 저에게 안고 춘향 나른 여기 앉아 천체로 맹속하고 일월도 징긴 상모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되도록 너가 사지 마자더니 말균 그 가슴을 때나 또 때려 팔이시니 이 팔이 청춘 젊은 년이 독수공방 어찌 서으라고 모두지 무대여 꽃녀를 사람을 사자 사자 조르더니 평생 센세를 망쳐그려 향단아 마누란 짐께 주어라. 돌연님이 떠나신다니 사생결단을 흘란다 마누라님께 주어라. 걷는 방 춘향 모치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세간살이 궁리하느라고 초저녁잠 실컷 자고 담배 피어 물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할 적에 안방에서 아이고 지고 울음을 소리가 나니 사랑쌈 난 줄 알고 쌈 말기로 나오겄다. 춘향 어머니다 온다. 춘향가 어머니 나와 건던 방 춘향모 어떤 일을 밀떨이고 상초머리 행자지마 문양이 급시라구나. 춘향그 방정창 방그 가만히 선뜻 놀라서 뒤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어머니의 개가 맥혀 허간 마로 선뜻 놀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지금이가 별일라 상창문 열달리고 주먹 쥐어 딸져 누며 모요년 쏙 죽어라. 너 죽은 시체라도 저녁 먹으니 지우하게 내가 일상지로 이길을 무엇이라고 지그르더냐. 후회 들기가 숙꺾이고 태과 흠만 먹지 말고 유물 희아리요 지체도 너와 같고 긴 불돈도 아깝듯 목망꽃이 자고를 지우고 내눈 아프스러우느냐. 내 생존을 두고 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아우면 너무도 또 허준 당화비를도 다르더니 잘 뛰고 잘 뛰었다. 딸꾸지 내어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 여보 도련님 다하고 말 좀 하여 보세. 딸어린 춘향기를 퍼리고 간다거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혼자 숙녀 파리는 뭐 빌거지야 이 범찬은 윤 파리란 그법 난줄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들인 춘향이가 도련님 근직을 받은지 춘이를 여건이 되었으리. 얼굴이 밉든가 행실이 그러든가 아놈 보아서 그러이기 여건이 저기 왠지며 내 딸 춘향 사랑하실 때 안고 서고 웃고 자기 1년 300억 육세 백년 삼만 육천일을 떠난 사지 맞아고 주의 청처가 어루담바를 영구하실지 뛰어팔리신지 대항유천만 선들 가난 춘풍을 야보매며 낙화호노의 믿음들 어른하고 부가 돌아봐 옛딸호 같은 화용신 푸득 창춘절 로드르고 홍안이 백수된 걸 시오시오 푸제내라 다시 좀던 묻어느니 고련 임가신 후 내 딸 춘향 임글일제 월청명 여성경 청유도 든날 은천하 비처 첫째 수심구린 것이 크군 생각에 한절 초당적은 화기상업 담배 비영 부르고 이리저리 그니다 불꽃 같은 실험상 사그심중궁할캉나 손들어 눈물 씻고 풍력을 가르키며 한양기신 우리랑군 나를과 같이 그리더냐 나의 적을 옮겨 땅가 허르진 교이나 방으로 우르르 들어와 떡은 내 탕탕 떡으로를 무그로 빌떠이고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유로운 비계 우어 병 만지고 돌아두어 그르는 게 변기가 아니고 무엇이오 긁어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지어도 가지 듣고 굳이 적어도 하지 듣고 실험 그상사 깊이 든 병대 내 고치들 못하고 원통이에 죽게 되면 63년 늙은년이 딸 욕에 온 사후일 콕 지리산 칼그가 안 마구 깃발 무그를 따르진 도시 혈육을 단신 니네 보미 누구 믿고 살으라고 부드지 무뎌 장구바르고 차시오고 몇 사람을 죽이라는가 춘향이가 여자고고 뒤 아이고 엄마 우지 말고 그 눈방으로 가시오 부련님 대이론 부드 부를 가실 테니 밤새도록 말이나 하고 울음이나 시일 큰 울고 보낼다요 춘향 어머 기가 막혀 어떠지요? 보고 터지야 내 마음 때로는 못터지야 천양반 가신 후어 류간장을 조지려느냐 보내요 독학을 짓고 따르가도 따르가그라 여필 조국무가 치중하지 늙은 놈이는 어릴 때가 없으니 너 서방을 따라오라 나는 모른다 너의 둘이 죽든지 사든지 그런 모른다는 몰라 춘향 어묵헌도 간지 후 춘향이가 새로 울음을 내요 하구요 못토련니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시랴오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디나 질러주오 동방차게 꽃 피그르시려오 높더라는 상상풍이 동지가 들으시려오 조그마한 조약돌이 그들하는 광석이 되야 전기 막거든 무시야오 마두가 하거든 곳이 이래고 해허거흐든 무시여 운종용 풍종호라 용가는 대전 구름이 가고 벌비 가른지는 바람이 가니 송군님과 신고대 백준소첨다도 가지 우련짐도 기가 막혀 춘향아 우지 마라 우리나라 정부라도 각분동성 님 그리워 교중심천을 걷고 홍문안간 전례해야 강산화리 철향 추억강산지 청와건니 너를 캐묘상사니 너구나고 깊은 저 기다려라. 우리 서로 뻣뻣들고 방성통곡 그설이 울지 동반기 희망이 밝아오니 방자 충충 들었으며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니 사또께서 지금 도련님 찾느라고 동원이 발칵 뒤집어져서 어서 좀 가십시다